여기선 잔에 상처를 더 마셔 착한 척은 그만둬 뽕 까까꿍 타타타 리듬에 몸을 맡겨 뻔뻔하게 놀아 라라라 하루아침에 내가 변한 건 아니야 별거 아닌 거에 의미 같지 뭐해 뭐해 괜한 어디 버틴 등도 민지 걷지 알고 알고 butterfly 양잔을 부딪혀 down It's okay do not be fin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뻔뻔하게 즐겨 난 나의 비사치 무시해 잔소리 음수가 클릭 이렇다 저렇다 가다 부탁 공면 많은 애들이 먼저 영화에선 다이의 소외주자 It's okay, do not be fin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